저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여러 나라 인사들이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태양절경축 마제루 준비연회 위원장, 방글라데슈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로마니아 새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인 주체사상연구 로마니아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인사들은 태양절의 즈음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에서 세계를 이어 만민의 담없는 흠모를 받으시는 김일성 주석은 위인 중의 위인,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자주시대를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김일성 주석께서는 인류의 심장 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신다고 하면서 그들은 절세 위인의 고귀한 혁명 생애를 찬양했습니다.